HUBS. 봄과 여름 방방곡곡 전국 일주.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여기서 눈은 거리를 의미하고 사랑에서의 거리는 결국 장애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제가 거리 얘기로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여행이 조금 더 먼 곳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여행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먼 곳으로의 여행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는 설레임, 당장 현실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새록새록 피어날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드넓은 바다 풍경 속으로 뛰어들어 스트레스를 풀고 숲에서 휴식을 찾는 삶의 활력소가 되어줄 오늘의 여행지인 경상북도 영덕으로 떠나볼까요? 쉬기도 하고 가끔 길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조용히 앉아서 우릴 생각해 이렇게 돼버린 우릴 허각 유승우 모노드라마 널 기억해 네 얼굴 또 우리 둘 서성이면서 우리를 생각해 이렇게 돼버린 우리 절대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린 걸 어떡해 난 어떡해 어쩌면 모두 끝났겠지만 어쩌면 돌이킬 순 없겠지만 말도 안 돼 없단 말은 하지만 어떡해 그리워 더 그리워 미칠 듯이 난 그리워 너의 기억만 가득 남아서 이렇게 네가 그리워 사랑해 널 사랑해 미칠 듯 찾아오고 네 방에 불이 켜지면 흘러나오는 이 노래를 듣겠지 이렇게 날 듣겠지 어쩌면 너무 늦었겠지만 어쩌면 너무 늦었겠지만 말도 안 돼 자신 없단 말은 하지 마 You do. 영덕이 왜 영덕이 되었는지 역사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영덕의 이야기는 고구려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구려의 야시올군이었지만 신라가 차지한 후 경덕왕 때 야성군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청성군인 적선현과 진안현을 야성군 휘하에 거느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부터 경상도에 속해 있었으며 지금의 이름인 영덕으로 명칭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영덕은 현재의 영덕군의 남쪽 절반이었고 북쪽은 영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서로 다른 지역이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 때인 1914년 영해군을 흡수하면서 영덕과 영해로 나눠져 있던 명칭이 영덕군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군역을 갖추게 되었고 지역의 중심이 영덕읍으로 옮겨가면서 상대적으로 북쪽 영해 지역의 발전이 더뎌졌지만 여전히 영해면이 영덕군 북부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 폴킴 있잖아. 있잖아 좀 늦은 거 아는데 해야 하는 말이 꼭 생겨서 아직 거기 서 있다면 잠깐만 내 얘길 들어줄래. 두드리고 계속 두드렸던 너를 왜 몰랐을까. 다친 내 마음 앞에 앉아 날 기다린 것도 말야.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던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알잖아 보기엔 참 쉬운데 내가 하면 얘기가 다른 거 겨우 내 마음을 알았고 내겐 아직 많이 어려운데. 근데 말야 나는 하고 싶어 너랑 그 연애란 거. 사실 난 엄청 신경 쓰여 너에 대한 모든 게 다.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던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난 생각은 안 할 거야. 이 감정에만 이젠 솔직할게. 어서 대답해봐. 어떻게 생각해 지금 고백하는 거야. 널 사랑한다고 가슴 벅차게 사랑하고 있다고. 나 요즘에 너 때문에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그럼 본격적으로 영덕의 핫플레이스로 가봐야겠죠? 고래가 헤엄치는 것 같은 조형물이 보이시나요? 그럼 잘 찾아오신 겁니다. 아, 저도 고래를 보니 당장 바다로 달려가고 싶네요. 자, 이곳은 바로 영덕에서 가장 핫한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입니다. 고려말 목은 이색 선생이 이곳에서 고래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지은 이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바로 보이는 이 공원이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고래불 해수욕장은 해변의 길이가 무려 8km여서 눈이 부신 기다란 모래사장으로 동해안의 명사 20리라는 명칭도 가지고 있답니다. 바다를 눈에 가득 담는 것만으로는 아쉬우니 우리 액티비티하게 즐겨보아요. 아, 액티비티는 제트스키와 바나나보트 등 다양하게 준비해두었답니다. 다들 바나나보트 위에 앉아보세요. 빠른 속도로 바다를 시원하게 질주하면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함께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출발! 그럼 바다를 각자의 방법으로 즐기시고 조금 휴식이 필요하시면 저를 따라오세요. 깨끗하게 조성된 소나무 숲과 시원한 바다의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이곳은 고래볼 국민 야영장입니다. 액자 속에 들어와 있는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마음 놓고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기시길 바라요. 입술 끝에 맺혀 있는 말, 너만 보면 하고 싶은 말. K-윌 가슴이 뛴다. 학교 두려고 참고도 참는 말, 할 수 있어 행복한 그 말, 발음조차 달콤한 그 말. 제일 좋은 날, 제일 멋지게 내게 해주고 싶은 그 말.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한 번 두 번을 말해도 모자라서 아끼지 못해 숨기지 못해 솔직한 내 맘을 고백을 해. 영덕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영덕하면 영덕대게만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음식은 영덕대게입니다. 여행을 하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먹어보는 게 여행에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덕대게를 실제로 보고 맛볼 수 있는 곳인 영덕 강구항 동광 어시장에 와 있습니다. 영덕대게는 말 그대로 영덕 지방에서 잡히는 게라고 합니다. 그럼 같이 맛보실까요? 대게는 껍질이 얇고 살이 많으니 곳곳에 숨어있는 살들을 쏙쏙 발라 먹어보세요.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여 계속해서 들어가니 조심 또 조심. 지금은 다른 종류의 대게가 많아짐에 따라 영덕대게를 잘 찾지 않게 된다는데요. 매년 영덕대게 축제를 연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다시 찾아 담백하고도 중독성 있는 대게의 맛을 또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영덕대게와 함께 유명세를 탄 영덕대게빵을 맛볼게요. 빵 속에 대게에 살을 넣어 부드럽게 만들어 인기 만점입니다. 대게는 먹었지만 디저트 배는 따로인 거 모두 아시죠? 그럼 영덕대게빵 먹으면서 오늘의 여행 마무리해 볼게요. 산들,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나였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좋은 것을 대할 때면 함께 나누고픈 사람도 그 역시 나였으면 너도 떠날 테지만 그래 알고 있어 지금 너에게 사랑은 피해야 할 두려움이란 걸 불안한 듯 넌 물었지 사랑이 짙어지면 슬픔이 되는 걸 아느냐고 하지만 넌 모르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는 걸 네가 힘들어 지칠 때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됐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너의 실수도 따듯이 안아줄 거라 믿는 사람 바로 내가 됐으면 너도 떠날 테지만 그래 알고 있어 지금 너에게 나를 괴롭히던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의 여행을 준비해 영덕으로 떠나온 것이었는데 행복하셨나요? 또 다음 여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두들 안전하게 영덕을 더욱 만끽해보시길 바라요. 오늘 함께한 곳들과 견주어줄 만큼 아름답고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음 여행에서 말해주세요. 이렇게 3일차 전국일주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고성, 속초, 영덕까지 온 여행의 그 다음은 어디일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김용성, 저는 제주꾼 이가은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에이치 UBS